HUBS 스포츠 전성시대 지금은 스포츠 전성시대 극적인 골인의 순간 주심의 휘슬소리 확신에 찬 선수들이 외치는 포효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지 않나요? 내가 직접 경기를 뛰는 선수도 아닌데 이렇게나 몰입이 되고 황홀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종목 할 것 없이 응원석에서는 나도 그들과 하나가 되어 함께 울고 웃는 스포츠가 정말 신기합니다. 오늘은 프로스포츠와 팬서비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변에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란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사진도 찍어주고 사인도 해주고 심지어 시험을 잘 보라며 부적까지 써줘요. 이처럼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팬서비스는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상과도 같은 그런 선수들의 인사 한마디가 팬들에겐 평생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죠. 오늘은 팬서비스에 관한 한 선수의 따뜻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노시환 상적으로 날려줘요. 야구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라면 익숙한 노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한화 이글스의 내야수 노시환 선수입니다. 부산 출신의 롯데키즈였던 그는 어릴 적부터 워낙 야구를 좋아해 사직 경기장 외야석에 앉아 한 손에는 치킨을 든 채 경기를 자주 보곤 했는데요. 야구를 사랑한 그 소년의 꿈은 야구 선수의 공을 한 번이라도 직접 받아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가 존경하던 롯데의 가르시아 선수는 캐치볼을 하다가 가끔 관중석으로 볼을 던져주곤 했는데요. 그 공을 노시환의 아버지께서 받아오신 거죠. 그는 동경하고 꿈꾸던 선수의 공을 손에 거머쥔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결심합니다. 야구 선수가 된다면 팬서비스만큼은 제대로 해야지. 미래의 야구 꿈나무가 나를 보며 꿈을 키우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성공한 삶이 아닐까? 그리고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는 날이 찾아오는데요. 때는 작년 여름 하나와 두산과의 경기였습니다. 이날 노시환 선수는 경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마음을 졸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경기 승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7회 자신이 친 파울 타구에 맞은 한 어린이 관객이 눈물을 터뜨리고 만 것인데요. 그 모습이 타석에서부터 마음에 걸렸던 그는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 친구 쪽으로 달려가 본인의 배트와 글러브를 선물했다고 해요. 야구장에서의 추억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가르시아에게 볼을 받은 각별한 기억을 이제 자신도 나눠주고 싶다면서요. 프로 선수가 된 지금도 어린 시절 그 기억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어린이 팬들에게 베풀고 팬서비스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요. 이처럼 팬서비스는 단순히 팬과 선수 간의 교류를 넘어 누군가에겐 평생의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되는 필름이 되기도 하죠. 노시환 선수가 단순히 팬서비스 하나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로서 성장하게 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공 하나로 이어진 우상과의 추억이 그 작은 소년에게 꿈을 심어주고 훗날 그가 자란 뒤 어린아이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다시 심어주는 시작점이 됐다는 것이에요. 팬서비스는 늘 프로스포츠계에서 화제거리입니다. 스포츠 구단은 경기력으로 팬들에게 기쁨을 줘야 하고 이기지 못한다면 팬서비스로 보답해야 한다는 의식이 보편적으로 뿌리박힌 것 때문일까요? 2008년 시즌 KBO 최하위를 기록한 LG 트윈스는 부진한 성적에도 팬 성원에 감사하다는 광고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승팀 광고에만 익숙해 있던 대중들은 LG의 진정성에 감동을 느끼고 그 뒤로 꾸준히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게 된 거죠. 반면 늘 긍정적인 사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은퇴해 두산의 감독으로 활동 중인 이승엽 선수 하면 아직까지 따라다니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는 선수 시절 자신의 사인이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게 충격적이었다며 사인을 많이 해주다 보면 희소성이 떨어질 거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 많은 팬들의 사인 요청을 거절해 논란이 됐고요. 대부분의 팬들은 사인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 텐데 그런 사람들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이유가 어찌 됐든 유명인의 서명이 희소성이 떨어질 우려는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는 여론 역시 존재했습니다. 얼마 안 가 이를 저격이라도 한 듯 LG의 박용택 선수는 사인볼이 팔리는 게 싫으면 전부 사인해줘서 팔아버리지 못하게 하면 된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 발언은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발언이며 실제로 박용택 선수는 아직까지도 후배들에게 팬서비스의 중요함을 강조한다고 해요. 물론 곤란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혹은 공항같이 붐비는 장소에서 무리하게 사진이나 사인을 요청하는 팬들 역시 존재하며 팬들의 의식의 변화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스포츠 선수들 역시 팬서비스를 의무가 아닌 소통의 한 방식으로서 접근해 팬들과의 건전한 교류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죠. 서로가 노력할 때 비로소 이상적인 팬문화가 완성될 테니까요. 11월 30일 목요일, 오늘은 프로스포츠의 팬서비스 문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 역시 힘들고 고된 일상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운동선수와 처음 사진을 찍은 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소소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경기장 밖에서도 우리 삶에 에너지가 되어주는 존재들. 아마도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스포츠, 누구에게는 평생의 간절함이며 누군가에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 피하고 싶은 대상일 겁니다. 활동을 좋아하는 성격상 제 어린 시절의 90%는 운동장을 뛰어놀던 기억으로 가득해요. 지금도 주말이면 아빠와 배구나 축구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요. 사소하지만 일상 속에 확실히 자리 잡은 그런 행복. 저에게 체육이란 이런 거예요. 스포츠 전성시대 속 이들에 대해 다양한 의미를 가졌을 여러분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 저에겐 너무나도 소중했고 함께 너무나도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의 라디오는 오늘부로 안녕이지만 지난 날 동안 나눈 그 행복 저는 평생 간직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중계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해설의 윤지우, 캐스터 배윤, 엔지니어 윤리경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HUBS